3부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아까 3부는 이제 어제 막 결정된 월드컵 이 32개의 팀이 아닌 48개의 팀이 참가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저희 입장을 한번 표명을 해볼 생각인데요. 월드컵 참가국 확대 결정에 따른 찬반 논란에 지금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게 아마 작년부터 좀 얘기가 나왔었죠. 그 회장 안판티노 회장이 후보였던 시절부터 얘기가 안판티노 회장이 적극적으로 내밀었던 공약 중 하나였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구체화가 되면서 약간 말이 많았습니다. 그때도 말은 많았어요. 그렇죠. 일단 박문성 해설위원이 쓴 칼럼을 보면 자세히 알 수 있긴 한데 저희가 여러 기사들을 기반으로 이제 저희의 입장을 한번 표명을 해볼 텐데요. 박한식 해설은 이게 48개국으로 이제 개최국 확대에 대해서 어떻게 조금 생각을 하시는지. 팬의 입장에서는 극구 반대죠. 솔직히 말하면은 물론 더 먼 미래를 볼 수 없냐는 식의 뭐 말도 있을 수 있겠지만 더 먼 미래를 봐도 저는 그렇게 재미가 있어질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 있고, 일단은 가장 큰 반대 이유 중 하나는 유로 2016 때 딱 나왔죠. 그쵸. 유로 2016 때를 보면은 일단은 경기가 조별리그에서 볼만한 경기가 그렇게 많지 않았죠. 솔직히 조별리그 때까지는 이제 그 당시 코파 아메리카와 같이 진행을 했기 때문에 조별리그로 따졌을 때는 코파 아메리카는 약간 폭발력이 많았던 반면 저희가 처음에 축구한주 시작했을 때도 얘기 드렸지만 유로 2016은 약간 조별리그는 정말 볼거리 없는 식탁이나 그러니까 먹을 게 없는 식탁 같은 느낌이었어요. 소문난 잔치에 볼 거 없다고. 그 팀 수가 늘어나면서 좀 더 다양한 축구를 볼 수 있을까 했더니 다들 저기 페널티 박스 앞에다가 줄 쳐놓고서 기다리고 있는 축구밖에 본 조별리그는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고. 약간 그러면서 변방에서 이제 처음 참가했던 나라들이 16강으로 올라가게 됐고 16강을 갔더니 조금은 이제 수비 라인 수비뿐만 아니라 공격적인 면모들도 많이 보여주면서 조금 이제 그때부터 재미가 생겼긴 했는데 16강에 올라가니까 이제 강팀들이랑 붙으면서 그때부터 조금씩 재밌었지 뭐 그거 아니고서는 뭐 다 뭐 슬로베니아라던가 뭐 다 그냥 그저 그런 그리고 그저 그런 경기였죠. 유로의 우승팀인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전적이 그러니까 조별리그 전적은 1승 2무였고요. 토너먼트도 다 무승부 이제 그 위에 연장승부로 해서 1승 2무였나? 3무 아니야? 3무. 그렇지. 3무였지. 토탈에서 1승 5무로 우승을 했어요. 포르투갈 같은 경우도 네. 3무로 해서 와일드카드로 올라갔죠. 와일드카드로 올라갔죠. 와일드카드로 네. 겨우 올라가서 토너먼트에서 우승을 한 경우인데 일단 이런 경우만 이렇게 이제 승리가 없는 팀이 우승을 하는 케이스만 살펴봐도 얼마나 이 유로에서도 큰 문제점이 있었냐가 이제 많은 팬들의 입장인데 또 찬성하는 쪽은 이런 거죠. 이제 좀 더 아시아권이나 이제 좀 변방의 나라들에게 월드컵이라는 큰 무대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좀 더 만들어주자. 이제 이런 변명 아닌 이런 말을 하고 있긴 한데 네. 이게 어떻게 보면 피파 입장에서는 중계권료나 이제 들어오는 수익의 차이가 어마무지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선택지라고도 하더라고요. 예, 이런 소리가 있어요. 그 돈 때문에 참가국을 늘리겠다 하면은 반발이 셀 게 뻔하니 주요 시장인 아시아에 이제 아시아가 변방 국가기도 하고 이제 그러니까 축구 이제 저변을 늘리자 축구의 사각지대를 없애자라는 그런 핑계거리를 들고 나온 건데 그래도 누가 봐도 중국하고 중동을 노린 게 크죠. 지금 그쵸. 아무래도 가장 큰 돈을 쓰고 있는 중국이라던가 중동 같은 경우도 오일머니가 상당하니까 아무래도 그 점을 좀 노린 것 같죠. 근데 또 이제 저는 조금은 이제 이 입장이 약간 찬성을 하는 거는 이제 아시아 쪽 축구도 이제 많이 발전을 했잖아요. 이제 과거에 비하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숨어있는 선수들이 있을 법 하죠. 이제 아무리 스카우터들이, 아무리 좋은 구단이나 아무리 수많은 구단들에서 각각의 나라의 스카우터들을 파견했다 해도 숨어있는 선수들을 찾아내긴 좀, 숨어있는 한마디로 있는 보석을 찾아내긴 좀 힘들잖아요. 뭐. 이제 그 보석들을 조금 더 찾아낼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약간 해봤는데, 그래도 반대의 저희 입장이 너무 세가지고, 이거는 그냥 정말 사소한 그 찬성의 이유밖에 안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솔직히 그 이제 저기 뭐야 비디오 판독 얘기할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선을 가져오기에 최악을 가져왔다. 그쵸. 만약에 그 점이 통과가 되려면은 이것과 같은 현상이 나올 것 같은데 겨우 한두 선수 발견하자고 월드컵의 위상을 그렇게까지 떨궈야 되나 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뭐 그런데 이 최악 그러니까 약간의 선이 아닌 것이 유로 때도 보면은 돈이 엄청 들어왔다고 해요. 그쵸. 그러니까 16강 이제 32개국으로 늘리면서 그것이 이제 단편적인 예가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는 원래 축구를 전혀 안 생업으로 하던 봤던 선수들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전혀 안 보던 국민들이 축구에 전혀 관심이 없던 국민들이었는데 이제 아이슬란드가 8강까지 올라갔죠? 8강까지 올라가게 되면서 아이슬란드 전 국민 중 80%가 그 경기장에 있다. 아이슬란드 경기를 봤고, 또 국가에서 비행기를 대절해서, 전용기를 대절해서 팬들 응원까지 가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슬로베니아나 뭐, 이번에 유로 첫 경험했던 팀들 대부분이 뭐, 이런 식으로, 광적인 이제, 그, 뭐라 해야 될까, 팬질? 팬질이라고 해야 되나, 이걸? 뭐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반응을 피드백을 보여주니까 돈이 엄청 한 1조 정도를 더 벌었다고 해요. 지금도 피파 입장에서 계산했을 때는 지금 48개국으로 확대를 했을 때도 1조 예상을 하는데, 네, 중국만 들어와도 2조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 그러니까 진짜 FIFA 뚜껑을 같은 경우는 열어봤을, 진짜 실행을 해봤을 때는 더 어마무지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피파랑 같이 뜻을 같이 하는 집단들이 지금 UEFA 이제 그 유럽 축구 연맹 UEFA는 이미 시행을 한번 해봤으니. 그래야 이제 피파가 이제 그러니까 피파의 48개국 확대를 지지를 해줘야 자기네들이 32개국으로 쭉 밀고 가는 것을 뭐라 해야 될까 뒷받침할 수 있는 그나마 좀할 말이 생기는 네 그런 뭐라 해야 될까? 할 말이 생기는 거지, 한마디로. 할 말이 근거가 생기는. 생기죠. 예, 근거가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UEFA 같은 경우는 찬성을 하고, 반대측을 보면은 또, 딱 보여. 클럽 연맹. 그쵸. 유럽 축구 클럽 연맹. 클럽에서는 왜 반대를 하느냐? 일단은, 클럽 같은 경우는 경기의 재미는 일단 뒷전이에요. 딱그 반대하는 이유를 들어보면. 클럽 같은 경우는 반대 이유가, 일단은 32개 팀에서 64 아니 3 64란다 48개국 팀으로 늘어나면서 아 숫자 싸움 하니까 머리가 아파지네 48개국 팀으로 늘어나면서 32강 네 토너먼트로. 32강 토너먼트 하면서 이제 경기 수가 늘어나죠 경기 수가 늘어나는데 경기 수가 늘어나게 되면은 클럽 축구에 차질이 생긴다는 거죠 안 그래도 이 컵, 저컵막뭐 대회가 있고 뭐 클럽 월드컵 피파 주관 대회도 있고 뭐 ICC 맞죠? 그쵸. ICC 같은 경우도 있고 뭐 이것저것 하라는 건 많은데 월드컵까지 이제 국가대표까지 늘려버리면은 선수들이 최대로 뛸수 있는 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최대로 뛴다면은 한 60몇 경기를 뛰는데 1년에 그거보다 더 뛰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쵸. 60경기를 뛰는데 한 70, 80경기를 뛰게 만들겠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선수가 전성기도 빨리 끝나고, 부상 때문에 부상에 그런 빨리 끝날 가능성도 크고 그리고 클럽 실질적으로 돈을 주는 곳은 국가대표가 아니라 클럽인데 클럽 차원에서는 전혀 메리트가 없다라는 게 아무래도 그쪽 입장이고 뭐 레브 같은 경우는 뭐 경기에 재미가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유로 때 독일이 이제 유로를 직접 이제 레브가 이제 경험을 하면서 딱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은 월드컵이 개재미 없어질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일단 그리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48개국이 본선에 진출을 해서 16개 조에 3개의 팀이 속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별리그 두 경기씩 펼치게 되고 그래서 상위 두 개 팀이 32강 토너먼트에 진출하는 건데 또 다른 입장 반대의 입장은 또 뭐냐면 지금 현존하고 있는 이 조별리그 방식에서 조별리그 3경기도 부족하다고 얘기하는데 그것만으로도 뭔가 경기 조금 아쉽다 이걸로 16강을 판가름하게 조금 뭔가 아쉽다라는 이런 말도 있는데 팀이 32강에 속하는지 분별력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런 것도 있고 일단 두 경기만으로는 뭔가 판가름하기 되게 힘들다 이런 식으로 하는 의견들도 많더라고요. 일단 그리고 조별리가 두 경기밖에 안 되면 뭔가 좀 아쉬울 것 같아요. 뛰는 선수 입장에서도 월드컵이 4년마다 한 번 열리는데 그 이제 선수들은 4년 동안 이제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4년을 준비해서 고작 두 경기를 뛰고 떨어져봐 겨우 두 경기 진짜 운이 없어가지고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얼마나 허탈하고 뭔가 의욕 없고 내가 이러려고 축구 선수를 했나 하는 자괴감까지 들 정도로 그리고 이제 기존에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 마지막에는 다 모든 네 개의 팀이 한 순간에 경기를 하기 때문에 어느 팀이 이기면 어느 팀이 이기거나 지는 거에 따라서 올라가고 떨어지고의 당락이 이제 그 타 팀에게서 결정이 될 수 있었는데 그 이유가 이제 무슨 이제 그러니까 이미 진출을 확정지은 팀이라던 확정지은 팀이 뭐 담합을 한다거나 뭐 이런 거를 그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지금 이제 만약에 그 모든 경기를 한꺼번에 열기에는 스타디움 이제 경기장 수가 부족하다는 거죠. 경기장 수도 마찬가지고 일단 세 개의 팀이다 보니까 어느 한 팀은 무조건 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 라운드에는 마지막 경기에는 두 팀이 짜고 치는 경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의 기사도 있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한 팀이 피해를 보게 되는 뭐 이런 식의 그렇게 되면 이제 32강에 올라가서 맞붙게 되는 팀이 이제 뭐라 해야 될까 좀 손해를 보는 거죠. 그렇죠. 네. 일단 뭐 그런 식의 그런 식의 의견도 있었고 지금으로서는 일단 문제점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일하게 장점이 있다면 돈? 돈이죠. 피파 입장에선 돈이죠. 근데 저는 그러면 차라리 그럴 거면 그냥 개최지를 선정을 할 때 원래 개최국으로 선정이 되면 그 국가는 자동 이제 진출을 하잖아요. 오히려 그냥 개최지 선정을 할 때 그 방법을 지금과 조금 다르게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중국과 카타르로 고정을 시켜? 아니 그냥 이제 뭐 한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대륙을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은 좀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요? 유럽에서 한 번 그리고 저기 남미랑 아시아랑 묶어서 한 번 왜냐면은 아시아가 지금 그렇게 하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은 이 그 48개국 맞지? 지금 32개국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늘어날게 48개국 맞아요. 48개국으로 늘어나는 것에 반대하는 이유의 근거가 될 수도 있는 게 남미랑 아시아 쪽에는 그렇게 축구를 수용할 수 있는 월드컵을 수용할 수 있는 경기장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 국가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서 한 번, 남미랑 아시아랑 묶어서 한 번, 그것도 아시아랑 남미 같은 경우는 번갈아 가면서 한 번씩 거의 그런 식으로 하고 있었죠. 보면은 2002년에 한일 월드컵, 2006년에 독일, 아프리카까지 합쳐서 그 다음에 남아공. 남아공은 아프리카 처음이니까. 그쵸. 남아공. 그 다음이 브라질. 브라질. 그 다음이 러시아. 러시아. 보면은 다 이런 식으로 되겠거든요. 예. 네. 그런 걸 보면은 굳이 늘린다고 해서 그 인천 아시안 게임 보면은 괜히 인천 아시안 게임 주최한다고 했다가 빈만 잔뜩 그쵸. 떠안았잖아요. 저기 누구야? 인천. 안상수 그 시장. 안상수 시장이. 네. 그런 국가가 파탄나는 국가가 월드컵 때문에 근데 더 생기지 않을까. 저희 2002 월드컵 때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적자 꽤 많이 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2002 월드컵은 어렸어서 잘 기억이 안 나고 일단 알아본 뭐 그렇게 관련된 기사를 본 기억이 좀 없는데. 나중에 저도 나중에 찾아봤던 거. 베이징 월드 베이징 올림픽 때 중국이 떠하는 어마무지한 빚을 듣고 아 이 그리고 이제 그걸 본 게 14년도 인천 아시안 게임이랑 같이 비교해서 나왔던 그리고 건데. 그리고 저기 대구 육상 선수권 대회 거기에서도 아마 제가 이렇게 빚 어마어마하게 졌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국가적 이벤트를 한번 전 세계적 이벤트를 한번 열면 처음은 조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들어오는 수입도 많긴 많지만 그거에 비해서 적자도 조금 규모가 있기 때문에.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이 그 박근혜 게이트랑 같이 터지면서 아마 이번에도 아마 적자 엄청 터질 것 같긴 하던데. 뭐 아무튼 그런 큰 이벤트를 열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인프라가 돼야겠죠. 인프라도 둘째치고 국민들에 대한 국민들이 축구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관심이 없는 국가가 그렇게 만들려고 하면은 그거는 정말 음모설처럼 이 나라의 경제를 어떤 한 가문에서 주무르고 있다는 그 음모론처럼 네, 진짜 그게 실현되는 게 아닌가 그럴 정도로 네, 좀 터무니없는 좀 그런 제안인 것 같기도 해요. 그때 한번 중국에선 연락와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중국 또 이제 중국 한번 가면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중국에서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구경 많이 가겠죠. 근데 중국은 또 문제가 그거인데 되게 국가 크잖아요. 경기장의 그 이동 거리가 거의 하나 국가 이동하는 걸 수도 있고 유럽 같은 경우는 유럽 국가 이동하는 수도 있고 뭐 러시아도 있어요. 하는데 뭐 러시아는 하긴 러시아 몰려있긴 하지만 그쵸. 중국도 땅덩어리는 큰데 인프라가 몰려있는 거는 저쪽 남쪽이랑 요 고 남쪽? 고쪽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럼 고쪽 상하이 요 근방 네, 그래서 뭐 그렇게 그것까지 큰 차이 크게 뭐 그게 큰 적은 아니고 뭐 지금 만약에 48개국으로 늘리면은 3개국에서 열겠다고 하는 소리도 있는데 뭐 2026년 같은 경우는 미국, 멕시코 또 한 군데가 캐나다 이 3개 국가에서 동시에 연다고 하니까 뭐 이동 관련해서는 뭐 미국 하나에서만 열어 충분할 것 같은데 그건 뭐 나중에 아무래도 동시에 열어야 하는 경기 수가 많다 보니까 그거 채우려고 이 세 개국에서 한꺼번에 여는 것 같은데 그것도 좀 무리수가 아닐까. 만약에 그 세 지역 같은 경우에 인접해 있으니까 상관없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일본, 우리나라, 중국 뭐 이런 식으로 열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바다를 뛰어넘어야 되는데 일본, 우리나라, 중국 뭐 이런 식으로 열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중국이 열고 싶다면은 중국, 북한, 뭐 베트남 뭐 이런 식으로 묶어서 열어야 된다는 소리인데 네 그렇게 뭐 딱히 좋은 아이디어 같지는 않고 볼만하겠다. 중국에서 조별리그 하고 한국에 와서 토너먼트 하고 아 근데 그 조에서는 한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16강 이제 32강부터가 이제 나라를 옮길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그렇고 또 아 방금 뭔 얘기 하려고 했는데 까먹었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 2020년 유로죠? 그건 20년이요. 예 그건 유럽 전체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예 뭐 그런 거 보면은 정말 세계가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뭔가 축구의 트렌드가 좀 바뀌는 것 같아요. 바뀐 트렌드가 바뀐다기보다는 그냥 돈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자본주의 세상에서 돈 따라가는 건 당연한 거긴 한데 축구 팬들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거죠. 그렇죠. 아쉬운 게 제일 크죠. 그러니까 좀 좋은 경기를 많이 보고 싶은 게 팬들의 입장인데 이제 아 물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뭐래 어떻게 했냐면은 일단은 돈이 있어야 다른 팀들의 수준도 올라가고 그런 얘기가 이제 돌 수 있는데 근데 그게 과연 피파 우리가 돈을 내서 피파의 돈이 뭐예요? 그 돈을 과연 누가 가져갈 건데 결국은 자기들이 가져간다는 얘기인데 뭐 그렇게 딱히 변방 국가에 자기들이 선뜻 돈을 낼 것 같지도 않고 지원 후원을 해줄 것 같지도 않고 그럴 거면 차라리 좋은 경기라도 보게 해줘라. 저도 그 지금 딱 그 마음이거든요. 괜히 국뽕에 시달려가지고 우리나라 2018년 월드컵 가서 이후로 내내 망하느니 한번 2018년 좋은 경기들 한번 보자. 그리고 2022년부터 정신 차려가지고 우리나라 뭐냐 국대라도 좀 제대로 만들어 봐라. K리그 못 살릴 망정. 물론 K리그가 살아야 국대가 흥한다고 하지만. 그렇죠. 네, 그런 입장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2022년이 월드컵이 어디서 하는지 아시나요? 카타르죠. 카타르도 일단 지금 카타르도 말 많죠. 말이 많잖아요. 그 중동 같은... 오일머니 때문에 일단 선정을 했는데 겨울에 하겠다느니 뭐 전 스타디움에 에어컨을 설치하겠다느니 뭐 이런 개 같은 소리 개소리를 자꾸 짓거리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카타르 월드컵도 문제가 많은데 이제 2026년까지 이런 소리가 나오다 보니까 피파 위상이 조금씩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대표적인 예가 이번 어젠가 그저께인가 그 호날두 피파 올해 선수상 받을 때 피파 베스트 11 뽑는데 바르셀로나 선수들이 안 왔죠. 전부 불참했죠. 뭐 이유가 코파 델레이 경기 져가지고 이제 다음 경기 이제 집중해야 된다 그게 이제 이유였는데 그래도 시상식인데 그렇게 한 팀이 그것도 그 11명 중에서 바르셀로나 선수들이 거의 한 3명 4명 3명 제가 그 3명 정도 메시 네이마르 피케 이니에스타 거의 아 3미대 어 이니에스타 뭐 거의 이런 식으로 4명 가까이 이렇게 뽑혀 있는데 네 전부 불참했다는 거는 그만큼 피파의 위상이 떨어졌기도 했고 발롱도르 받을 때 보면은 다 가지 않았습니까? 그쵸. 그만큼 발롱도르와 피파 이제 피파 원래 피파 발 그러니까 한 2년 동안 2년 3년 동안 피파 발롱도르였다가 발롱도르가 떨어져 나온 것도 아무래도 그 피파의 위상이 자꾸 떨어지는 것 때문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이러다가 월드컵이라는 축구 축제가 어느 순간에는 개최를 안 하지 않을까 이제 뭐 각 협회에서 각 협회나 나라들에서 불참한다고 해서 나라 참여국이 안 나오면 그럴 수도 있죠. 이제 월드컵 위상이 점점 떨어지다가 48개국이 안 나와 기껏 팀 수는 늘려놨는데 48개국이 보이콧 선언을 해가지고 48개국 뭐 유럽 주요 팀들이 보이콧 선언을 해가지고 이상한 팀들이 자꾸 막 올라오고 그러다 보면은 경기 이제 컵의 이제 수준은 점점 낮아지고 보도 볼 게 뭐 유로나 뭐 코파 말고는 볼 게 뭐 있나요? 뭐 우리나라야 뭐 아시안컵 뭐 보겠지만 볼 게 없죠. 점점 우리나라 그럼 월드컵 우승하는 것도 볼 수 있겠네. 우리나라도 안 나가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약간 주르르 따라가는 쪽이라. 아 우리나라 피파 따라가는 쪽이라. 아 전문구 그쯤 되면 없어지시겠죠. 그래도 네 뭐 아무튼 우리나라도 조만간 우승하나요? 16강을 일단 넘어가는 것이 힘들다고 봤는데 그 얘기를 하고 나니까 가능성 있네. 가능성 있네. 오호 이렇게 반전을 아 이렇게 아시아국의 아시아의 흥행을 아시아 첫 우승 중국이 어 설마 이걸 중국이 소림축구 허용 침대축구 소림축구 환영 네 아 전 그런 축구를 월드컵에서 보고 싶지는 않고요. 월드컵 예선에서도 보기 싫은데 최종 아시아 예선에서 보는 것만으로 이미 충분히 짜증이 나고 질려 있는데. 그렇죠. 그리고 매번 짤뜨면은 외국인들도 그렇게 욕을 해대면서 뭘 또 그걸 월드컵에서까지 보겠다고. 네. 네, 저희가 지금까지 열띤 이 의견을 한번 표출해봤는데 10개였나요? 10개였는데요? 그래요? 네. 저희가 이 정도 지금 이게 이제 막 결정이 됐고 아마 조금씩 더 수정이 되긴 하겠지만 시행이 되면 또 할 말이 더 많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또 시행이 된다고 하면 10년 후 10년 후 아, 이제 9년 남았 9년이죠 9년 아, 후인데 어 과연 9년 후까지 축구 안주가 존재할지가 9년이면 저희가 몇 살이죠? 전 20 전 33 33인데 아 어, 이렇게 되죠? 네. 아 끔찍하다. 그때 특집으로 한번 해야겠네. 10주년 특집. 10주년 특집. 과연 그때까지 살아 있을지. 사업할래요? 축구 안주 걸고? 축구 안주 걸고 사업. 안 돼요. 나도 안 나도 싫어. 돈이 없어. 일단 돈이 없어. 나도 싫어. 지금 개편하는 것도 머리 아파 죽겠구만. 아 저희가 그때까지 과연 아 우리나라의 대표팀 축구 대표팀이 뭔가 흥행할 수 있을지가 또 문제죠. 지금 이승우 선수도 뭐 미래가 불투명하다 뭐 이런 식의 기사들도 나오고 있고. 근데 임대 이적이라 아직 뭐 그렇게 뭐 완전 불투명하다라기보다 본다는 좀 저 같은 경우는 뉴스에서 좀 쓸만한 선수들은 이제 후베닐 A나 바르샤 B 이런 팀에서 쓰는 게 좀 아까우니까 라리가 이제 프리메라 리가를 1부 리그를 경험시켜주고 경험시켜주기 위해서 임대를 보내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오히려 이승우를 좀 더 밀어주는 게 아닌가 바르샤 쪽에서 그렇게도 생각이 들긴 해요. 아, 바르샤 같은 경우는 약간 자기네 유소년 시스템을 되게 그거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일단 그 스텝에 따라서 다 밟고 올라와야 엘리트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이승우 때문에 잃은 돈이 많아 바르샤가. 아 그런가요? 징계를 받아가지고. 아 그때 이승우 그때 이승우 때문만 이승우뿐만 아니라고 뭐 워낙 많았어요. 아 뭐 그러니까 그 중에. 그리고 또 훈련까지도 이제 바르셀로나에서 시켜줘야 됐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많아 그게 좀 억하심정이 좀 많이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쉽게 버릴 것 같진 않고 그래도 무니르급으로는 써주지 않을까. 무니르 아무리 못해도 무니르 정도는 써주지 않을까. 무니르 그게 추억 같은 이름이네요. 네. 차라리 무니르를 남겨놓고 파쿠알카세레를 사오지 말지. 이럴 거면 그러지 말지 그랬어. 그랬어야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중에 아, 하나인데. 지금 가사를 부신 건가요? 이럴 거면 그러지 말지. 맞지? 이럴 거면 아 네 알겠습니다. 백아연씨. 백아연씨. 네. 백아연. 아 아유 진짜 홍보 대사예요. 백아연씨가 백아연 홍보 대사입니다. 아 그런가요? 아 진짜인데 나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아 나중에 찾아볼게요. 아, 진짜 아 지금인 모르겠는데 과거에 한 적이 있습니다. 백아연 아. 홍보 대사 CF 모델로 백아연이 나왔습니다. 아 그랬나요? 아 이런 잡지식이 좀 있어요. 사람이 네 아 저희가 일단 이번 주 준비한 내용은 이 정도인 것 같고요. 어 아마 계속해서 이제 결정된 지 겨우 이틀 됐거든요. 아마 지금 저희가 아까 휴식시간에도 살펴보니까 1시간 전에 기사가 또 나왔고 계속해서 이거에 관련된 기사는 쭉쭉 아마 일주일에서 한 달가량은 계속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어 여러분들도 이거에 대해서 한번 계속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시고 아마 과연 피파가 어떻게 계속 바꿔가는지 축구팬들 관심 가질 때 많네. 비디오 판독에 관심 가져야 되고 왜냐면 계속 관심 가져야 되고 근데 왜냐하면 계속 변화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일단 뭐 비디오 판독 같은 경우는 가장 빨리 도입이 될 예정이고 비디오 판독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K리그 같은 경우는 모든 경기는 또 모든 경기가 다 비디오 판독을 도입을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또 그런 게 찾았나요? 그 저기 박문성이 이제 취재차 들은 얘기로 네, 라디오에서 또 얘기를 하던데 모든 경기에서 할 수 없고 인프라 때문에 그럴 거면은 못하러 지금 당장 도입을 한다고 하는지 형평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경기의 중요성이 지금도 이미 얘기인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심판을 보는 것도 이미 문제가 이미 형평성 문제가 많이 떨어지 네. 이미 논의되고 있는 부분인데 6심제 4심제 문제로 어 지금 이렇게 지금 비디오 판독 마저 K리그에서는 이렇게 가지고 나온다면 많은 팬들이 좀 아우성을 치지 않을까. 개판이지 개판은. 네. 그냥 죽창을 들고 본 게 진짜 축구 결국 유럽리그 나중에 유럽리그에서는 전부 다 투입을 하겠지만 아직 역시 인프라가 문제다라는 말이 또 나오는 이런 문제가 축구 쪽은 진짜 그 특히 연맹이나 협회 쪽은 선수 출신이나 기자 출신 아무래도 이쪽 축구 쪽에 걔 몸 담았던 사람들이 들어와야지 뭐 정치인 기업가 뭐 이런 쪽 아 물론 돈 같은 쪽은 뭐 재정팀이나 이런 쪽은 따로 차릴 수는 있겠지만서도 축구 인사 쪽 축구계 사람들이 많아야지 이상한 정치계 사람들이라던가 뭐 이런 사람들이 자꾸 들어오니까 점점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축구계 그 위쪽에 있는 사람들도 그쪽이 최종 위치가 아니라 거기를 거쳐가는 단계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취재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많이 아쉽네요. 네 여러분 아까 중간에 진동 소리가 울려서 약간 그 저희가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요. 너가 해. 왜 내가 해? 제가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말고 너가 하라고. 제가 네. 녹음 중에 이렇게 진동이 울려서 양해의 말씀 구하겠고. 딱 녹음하면은 그 저기 있단 말이에요. 그 방해 금지? 네, 방해 금지. 딱 나처럼 해놓으란 말이야. 아, 방해 금지인데 그거예요, 그거. 보이스톡이라 따로 울렸어. 그럼 3G까지 꺼버려. 나 아. 비행기 모드란 말이야. 방해는. 아.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박관식에서? 졸립니다. 아, 아쉽다. 졸립니다. 한 3시간 떠들었는데 아직도 졸리신가요? 죽겠습니다. 아, 머리 깎으러 가야 되는데. 저랑 같이 나가시면 돼요, 일단. 아, 저 씻어야 돼요, 일단. 아니, 머리는 원래 머리 깎을 때 안 씻고 가는 거 몰라요? 배도 고픕니다. 아까 9시에 밥 먹고 한 끼도 안 먹었습니다. 네. 저녁 먹고 그러고 나가서 머리 깎고 들어와가지고 이제 기사 쓸 거 준비하고 주무시면 됩니다. 자야 되는데, 씨. 할 거 많은데 네가 늦게 오는 바람에요. 15분? 1시간 15분. 갑자기 1시간을 미루더니 나는 어제 이제 준비를 하면서 1시에 딱 할 걸 예상하고 딱 지금 이 시점에 끝나서 이제 밥 먹고 나가 있어야 돼. 아 이미 다 그리셨다. 네, 이미 딱 저는 이미 한 2-3일 전에 딱 큰 그림을 그려놓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전 좀 더 완벽한 방송을 위해서 경기 한번 다시 보냐고. 네. 밥 먹어서 빠르게 다시 한번 보냐고. 그런 놈이 이틀 전에 방송 주제를 선정하지 않나. 하루 전에 던져주질 않나. 충분한 것 같은데. 아이 하이라이트로 보는 거랑 풀 경기로 보는 거랑 다르다고요. 아니, 다르긴 다르죠. 다르긴 다릅니다. 다르다고요. 아 그리고 좀 그 배속이 이제 뭐라 해야지 네이버 이제 그런 뭐라 해야 될까. 네이버 미디어 플레이는 그건 안 되죠. 예. 그런 데에서 배속 재생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건 안 되죠. 예, 아쉬워서. 야, 5천씩 땡겨봐야죠. 뭐. 한 아 그러면 건너뛰어야잖아. 중요치 않은 부분은 뭐 건너뛰어야죠. 중요치 않은 부분이 있나요? 있을 수 있어요. 인정합니다. 마치 리버풀 맨시티처럼. 그렇죠.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한 15분 보면은 다 끝난 경기. 예. 똑같네. 예. 제가 이번에 지금 리뷰한 게 리버풀 맨시티 45분 보고 리뷰를 했습니다. 뭐 아무튼 네 힘듭니다. 좀 일찍 합시다. 네. 2017년 정유년 저희가 준비한 첫 방송은 이렇게 마무리 하겠고요. 이제 17년의 첫 달도 이제 절반이 지나가고 거의 절반이 다 왔죠. 오늘이 10일 맞나요? 벌써 10일인가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11일이네요. 11일. 와. 심지어 저도 요즘 날짜 감각이 별로 없어서 큰일 났다. 11일인데 이제 거의 절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사 마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살려줘요. 여러분, 정유년의 첫 달이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세우신 목표 어느 정도 이행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만약에 작심삼일로 끝나셨다면 계속해서 시도해서 일주일에 세 번씩은 꼭 이행하시는 걸로 하셨으면 좋겠네요. 저한테 하는 소린가요? 아니요. 저한테 하는 소린데요? 저한테 하는 소린데요? 저한테 하는 소린데요? 아 찔려서. 네 그럼 저희가 준비한 이번 방송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 축구 안주였습니다. 원래 이렇게 금 마무리